숨 쉰다. 네가 살고 있다. 내 가슴 속에서 심장이 울린다. 네가 걷고 있다. 내 가슴 속에서 처음 내게 왔던 날부터 그리움이 되어 넌 나를 부른다. 자꾸 눈물이 난다. 시린 눈물이 난다. 가슴 아파서 너 때문에 아파. 와서 네가 그리운 날에 이토록 그리운 날에 보고 싶어. 또 눈물이 난다. 사랑한단 그 말